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매일 오전 11시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맡길래 뭐 1부 시작합니다. 저는 이양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환입니다. 날씨가 다시 엄청 추워졌어요. 아침만 잠깐 춥고, 그 오후에 또 이렇게 풀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도 날씨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말은 상당히 의미가 없죠. 네. 우리는 아침에 바쁜 사람들이라서. 그렇죠. 이게 빅데이터가 이게 필요해요. 이 날씨와 온도와의 이 주식시장과의 관계, 이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한데 왜 안 해주나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분명 그랬잖아요. 올해 이번 주에 날씨가 풀려갖고 조금 올라가는 쪽으로 이성원 대표 얘기했는데 아침에 추워서. 이게 틀린 거야. 네. 아니죠. 맞은 거죠. 날씨가 추워서. 날씨가 아침엔 춥고 오후에 풀린다는 얘기죠. 아, 그런가? 네. 그러니까 오후에는 올라가는 거예요? 네, 오후에 기대해보겠습니다. 최소한 양봉은 나올 수 있는 건가? 양봉 기대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시장 오늘 큰 재미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미국 시장이 좀 조정 보였는데요. 미국 시장은 주간 단위는 이제 마이너스가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네. 아, 미국은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은 딱 하나죠. 결국은 고용지표도 나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조금 더 신규 고용 일자리 늘어났는데 문제는 이거 있잖아요. 요거. 돈. 네. 돈이 좀 줄어들었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요. 그게 이제 가장 그 핵심 포인트죠. 그러니까 그 평균 임금에 대한 쪽이 올라야지만 지금 그 가능하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쪽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 그만큼 이제 경기는 회복이 되는데 그 질적인 흐름이 좋지 않았다라는 그러니까. 대변하는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지난번에 정 대통령 때도 선거 때도 한번 이슈가 됐지만 얼마죠? 최저임금이 뭐 5천 몇백 원이나? 5천 몇백 원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그거 알면은 그거 모르면 내가 이제 잘 모르니까 국회의원 떨어지는 건가? 그렇죠. 저는 그 5,580원이네요. 5,580원. 네. 근데 미국은 이제 그 매년 올리는데요. 이제 보면 이제 너무 큰 걱정하지 말란 얘기는 있어요. 왜냐면 매년 이제 그 연방 정부도 있고요. 연방 정부에도 있고 주 정부에도 있습니다. 작년에 연방 정부에서 무슨 8달러로 올린다 뭐 7달러 올린다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미국의 그 최저임금이 높지가 않은 겁니다, 지금은. 근데 우리 보면 7달러, 8달러에. 7.25달러. 7.2달러. 그건 연방정부 얘기일 겁니다. 네. 연방정부 얘기. 그 주마다 또 다 달라요. 지금 연거는 연방정부 일자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예, 그리고 주정부면 그 스테이트에 사는 건 주마다 50개 다 들리거든요. 네, 네. 그나마 그 이번에 그 최저임금은 이번 달만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제 저도 좀 찾아봤더니 25개 주가 인상을 발표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2월 달에는 고용 보고서는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하튼 그런 것 자체가 좀 낮게 나왔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면 미국에서 그 주별로 보면 캘리포니아가 좀 비싸요. 네. 주정부가 보면 그래도 10달러가 잘 안 될 겁니다. 제가 뭐 어디 표가 나온 적 있는데 한번 나중에 찾으면 드릴 텐데. 그리고 미국 주에서 50개 중에서 제일 주 단위로 최저임금이 높은 주는 워싱턴 스테이트입니다. 근데 워싱턴 스테이트는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보잉이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캐나다랑 붙어 있거든요. 네. 근데 캐나다는 한 11달러 이렇게 높아요. 캐나다 워낙 임금이 더 셉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도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그 최저임금이 이렇게 높지도 않다. 그런데 뭐 당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게 있어 보이고요. 말이 나온 김에 유럽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 이번 주에 있을 만한 것 하나만 챙겨보아야 되겠는데요. 우리 이승원 대표 여러분 얘기했던 거, 네. 여러분 얘기했던 거 14일날이죠? 네, 14일날 헌법재판소. 사법재판소. 사법? 예. 헌법이 아니라 사법? 사법이더라고요. 헌법재판소인 줄 알았는데 사법재판소고요. 그 EU 사법재판소에서 이제 양적 완화와 관련된 국채 매입이 합법 위헌이냐, 합헌이냐 판결을 내려줍니다. 네,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위원회에서 위원 판결이 나왔고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EU에서 이제 이걸 풀어주게 되면 네. 이제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매수할 수 있다라는 건데 네. 그 국채를 매수할 수 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22일에 있을 22 통화정책회의에서 네. 시장의 기대치는 약 1조 유로 정도. 1조 유로 정도는 네. 얼마냐면 1,288조 원 규모의 네. 양적 완화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규모가 절반 정도에 불과할 거다. 5천억 얘기 나오대. 예, 5천억 네. 유로 얘기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난주 네. 금요일. 네. 그리고 이제 그 보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그 기준도 정크 등급은 제외될 거다. 네. 이거는 이제 지금 환율인데 잠시 후에 보여드릴 화면이고요. 네네. 이 정크 등급은 벌써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환율 얘기인데 환율은 우리나라 환율은 이제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정크 등급인 그리스키 플러스는 일단 제외가 될 가능성이 높겠고 네. 어제 이제 이탈리아 은행 뭐 방카 몬테 레이 파스치 뭐 이런데 그다음에 방코 산탄데르. 산탄데르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스페인 이슈 때도 한번 크게 흔들리는 은행이었어요. 들어본 것 같아. 네, 들어보셨죠. 근데 이런 은행들이 어제 이제 9% 14% 네. 금요일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크 등급에 가까운 BBB 마이너스 이하는 이제 제외된다라는 네.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뭐 시장에서 좀 흔들리는 네.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특이한 거는 이거죠. 지금 환율이 네. 국내 시장에서 환율이 아주 중요한 점을 오늘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지금 그 개파라고 해서 이탈이 되고 있는데 네네. 원화가 약세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화 강세.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리스크에 대한 쪽이 리스크가 지금 또 보여줘야 될 때는 또 안 보여주시네요. 리스크에 대한 쪽이 재밌으라고 그만큼, 재미를 위해서 그런 거지. 네. 지금 리스크에 대한 쪽이 오프가 돼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시장에 대한 매수로 들어올 만한 그런 요인들, 외국인들로 하여금 그런 네. 요인들이 좀 작용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유가가 하락하는 구조, 네. 이 유가가 하락하는 구조에서는 원화가 약세로 갈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얘기가 경상수지 부분에서 약 300억 달러 정도의 흑자가 예상이 된다. 유가 수준을 고려했을 때. 네. 그러면은 경상수지가 흑자가 가면서 원화가 약세로 가기보다는 강세로 갈 가능성에 대한 쪽이 더 높다는 얘기죠. 네네.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달러가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유가 하락에 대한 쪽은 원화에 대한 강세 요인이 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수출주들이 그렇게 좀 약하고 이런 환율에 대한 쪽에서 덜 민감한 그리고 유가에 덜 민감한 이런 매크로변수에 덜 민감한 오늘 뭐 게임이라든가 네. 제약 바이오가 올라오는 이유가 네. 이런 데 기인을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보면 네. 그 우리 원화 강세 가는 건 좋은데 또 엔화는 지금 여전히 119엔 이렇게 가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네. 여전히 그런 것들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가 시청자면 유의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중국 얘기까지만 하고 다른 얘기죠. 네.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인데요. 중국 지금 보게 되면은 지준율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준율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1.65% 정도 연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상승한 것으로 나왔고요. 12월 전월 전년 동월 대비해서 그리고 이제 보통 그 페드 같은 경우도 2% 정도 물가 상승률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금 1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3.3% 하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만큼 그 생산자 물가지수가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34개월 연속 마이너스거든요. 네. PPI는 결국에는 CPI에 대한 쪽으로 반영이 되게 되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그렇게 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흐름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에서의 경기 부양에 대한 쪽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작용을 하고 있고 어제 금요일날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금융주 위주에 대한 상승. 물론 네.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도 빠졌나요? 네. 금요일날도 이제 하락에 대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주들이 상승한 거는 지준율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결국은 이제 그 시초가대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그 중국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결국 양봉은 나갔죠. 네. 조금 이제 전일에 밀려났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오늘도 지금 0.43% 밀려났는데 시초가보다는 좀 강한 모습 그런 흐름 이어가고 있고 중국 얘기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고요. 바로 특징 좀 몇 개 좀 보면서 우리가 대응할 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을 때 이성원 대비한테 엄청나게 까였던 주식입니다. 아 이거 주식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런 상황 논리는 여러 번 했더니 이 대표가 그거 대기했어 했던 기업인데요. 깜짝 놀랄 겁니다. 뭔데? 제가 그런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말하고 나서 잘 안 된 것도 기억하지만 네. 그러니까 저 열이잖아요, 제 마음이요.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마음이 열인데 매우 이제 좁아지시죠. 좁아지죠. 네. 또 얘기하는데 이성원 대표가 있다가 아, 그건 말도 안 돼요.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뭔데? 근데 요즘 보면 LG 플러스 잘 나가고 있잖아요. 아, LG 플러스. LG 플러스 왜 잘 나간다고 뉴스 맨날 이성원 대표도 눈이 있으니까 보셨을 거 아니에요? 코 좀 못 넘겼잖아요. 아니, 올라가고 네. 있죠. 네. 지금 딱 보시면요. 이게 네. 왜 LG 플러스 얘기 나오고 있어요? 아이폰 얘기 하잖아요. 아이폰. 예. 네. 그러니까 그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이폰 때문에 얼마나 좋아지고 나쁘냐를 떠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게 바로 모멘텀이란 거죠. 예전보다 좋아지냐 나빠지냐. 그러니까 아이폰의 점유율, 아이폰 때문에 점유율 올라간다. 이게 왜냐면 아이폰은 못 샀잖아요. 네. LG 계열 애들은요. 네. 근데 지금 아이폰이 새로 들어오니까 새로운 무기가 장착됐기 때문에 사실 그만큼 얼마나 더 도화지원이 될지 몰라. 그건 저도 인정하는 게 네. 저도 주말에 잠깐 고민했었어. 뭘로요? 잠깐. 어떤 거로? 아, LG를 계속 갈까? LG로 계속 갈까? 잠깐, 왜냐면 LG에서 이거 마침 끝났거든. 집에 저게 뭐, 끝났어요. 어떤 거? 그 TV에 엮여갖고 1년을 더 했어. 그 네, 하나로 통신 SK텔레콤, 네, SK 브로드밴드를. 네, 네. 그래서 아 근데 갑자기 또 LG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아 다시 가입하시면요. 네. 묶으면요. 네. 어, 그 저거 하시면 네. 20만 원 준다고 네, 상품권. 네, 네. 이걸 바꾸시라고. 핸드폰도 바꾸래? 아니 저거. 핸드폰은 5천 원 추가 할인을 해주고 맞아서 어, 맞아 그런 거 그다음에 20만 어. 그 집에 있는 통신선을 바꾸면 뭐 얼마에 3만 원 뭐 3만 원에 쓸 수 있고 뭐 하여튼 20만 원을 더 맞아, 20만 원 상품권 준다고 20만 원밖에 안 준대? 네 그래서 네. 잠깐 고민을 했었죠 잠깐 네. 아, 그럼 핸드폰을 내가 아이폰으로 바꿀까? 잠깐 고민을 했었지. 그리고선 아예 아니다. LG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생각만 계속했습니다. 근데 저는 집에서는 그 인터넷에서는 LG 유플러스 쓰거든요. 네네. 저는 이제 TV 때문에 쓰거든요. 네. TV 이제 구글 TV랑을 한번 맛보기 위해서 쓰는 건데 20만 원 주는 건 잘못된 거죠. 네. 그건 40몇만 원어치 줄 거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나를 호갱으로 알고 아니 그거는 찾아보면은요 그게 차이가 안 나는데 그 LG 이런 거 쭉 치면 네이버에 쭉 나와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런 건 우리가 대신해 주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우리 김성훈 전문가. 아 김성훈 전문가님은 거의 매년 한 번씩 바꾸는 분 아니야? 그쪽 방면에서는 어. 거의 뭐 달인이 있죠. 헤아렸지 않습니까? 그분은 한국의 마사 스튜어트라고. 한국의 마사 스튜어트라 살림의 여왕이 아니라 살림의 킹. 킹 오브 킹. 살림의 킹입니다. 아무리 네. 이렇게 알뜰하다고 하더라도 네. 그분을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네. 또 하나. 근데 이 앞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오늘 그룹으로 보면은 단연코 LG 그룹입니다. LG 그룹입니다. 근데 LG 그룹은 잠시 후에도 우리가 또 이부 시간에 계속 얘기했지만 LG 그룹 뭐에 강하다? 콜라보. 이런 거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문제 나와. 콜라보레이션. 콜라보레이션 6자. 근데 보면 우리 우리 이런 거 라디오에서 퀴즈로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퀴즈로 그래 상품 걸고. 나 라디오 나가게 해 줘. 아, 우리 이런 거 좀 원합니다. 네. 나 경력 준다. 우리 보험사 콜 기다려. 예전에 그 네. 근데 아, 이거 약간 다른 얘기 해보면요. 네. 채널K에 100번 나오거나, 네. 아니면 머니투데이 방송이나 뭐 100번을, 500번을 나오나, 한국경제에 뭐 10,000번 나가나, 네.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 있어요. 네. TV, 공중파 TV 필요도 없어. 제가 예전에,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제가 젊었을 때인데, 그, 과장이 됐을 때가 있어요. 네. 대우증권 낼 때 과장이 승진했어요. 그때 어디 나갔냐면요. 한 일주일에 한 번 나간 게 MBC 라디오에 네. 아침 8시에 그 종합뉴스 끝나고 나면 그 당시에 이제 손으로 잡히는, 그 귀로 듣는 건가? 손으로 잡히는 경제 코너가 있었는데요. 네. 그때 보면 무슨 박사. 이진우 씨. 아니, 그 사람 말고. 무슨 하여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방송에 가끔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박사라고 해서 요즘 교수라고 어디 나오는 양반인데 그분이 오래 했어요. 무슨 그 양반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PD가, 라디오 PD가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알고, 소문을 알고. 네? 근데 그 PD가 누구냐면 지금 유명한 국회의원 와이프가 안 됐네? 이제 그 여당에, 그 방송인인데 지금 여당에서 오래된 국회의원 하는 네.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분인데 어떻게 연락이 왔어? 같이 한번 하자고. 그래서 뭘 하냐면 추천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추천주 하는 방송이에요. 월요일마다, 딱 월요일마다. 근데 저랑 또 친한 애가 그 현대증권에 있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랑 저랑 이제 멤버예요. 이제 종목 추천한 멤버인데 한 서너 명이서 그거를 쉽게 해서 나발을 했네. 한 세 명이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맨날 하면 어 지금까지 뭐 이한경 대리였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이성원 대리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과장됐다고 해서 뭐 얘기할 것도 없잖아. 근데 이 양반이 갑자기 그러는 거야. 방송에 방송하는데. 아, 근데 이한경 대리 왜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는 거야. 이 양반이 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과장된 거 축하합니다. 그러는 거야. 전국적으로. 라디오에서. 야, 나 그때 태어나서 그렇게 전화 받은 건 처음이야. 그러니까 나를 알던 애들 있잖아. 동창 네. 이런 애들이. 네. 왜 전화했겠어? 한턱 내라고. 제 얘기를 한다. 한국 경제 처음 나갔을 때 사진관에서 전화. 맞아. 잠깐만. 엄규청님 맞아. 엄규청. 엄규청. 표 구하라고 사진. 아, 엄규청 씨가 하여튼 네. 그래갖고요. 아, 하여튼 그 저를 승진했다고 해갖고, 네. 이쪽에 해갖고, 정말 그 당시에 엄청 돈도 썼네. 이것저것 아새끼들이 어떻게 알고 술 사라고 그래갖고, 밥 사라고 그래갖고. 아, 그래서 그런 적도 있었는데, 하여튼 네. 올해는 라디오 한번 나가보자.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코너입니다. 매주 월요일 날 이분을 안 만나보면은 일주일이 지나가지가 않는다? 네네. 난 솔직히 매일 보긴 봐요. 네. 그렇지만, 이런 얘기가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방송에서 이렇게 예쁜 여자 내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네, 그 정도로 정말, 그, 키움증권의 미모를 담당하는 바로 그분입니다. 여기가 좀 안 좋아. 왜요? 왜냐면은, 이게 조명이 약해서 아쉬워. 그렇죠. 더 예뻐질 수 있는데, 그래갖고, 저희 방송국에도 나왔었거든요. 조명이. 네, 그때 내가 밤에 보고 깜짝 놀랐잖아. 한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 더 예쁘게 나올 수 있는데 좀 아쉽긴 네. 합니다. 그래서 실물 보는 거 우리 또 만족해야죠. 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누굴까요? 김유나 앵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를 놀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는 들어요.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본인도 알거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이쁘다 네, 이쁘다 네. 여러분 들으니까 네. 아, 놀리는 건가? 네, 일부러 들어. 그러시는 건가? 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네. 네. 그 아니에요? 아니 최고는 아니죠. 최고 예쁜 여자는 따로 네. 있죠. 누군가요? 아 있죠. 저 있잖아요. 항상 이한영 앵커님은 네. 어떤 여성분들에게 얘기를 할 때 네. 아, 두 번째로 이쁘다. 자기가 알고 있는데 두 번째로 이쁘다. 항상 진실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아~ 근데 알고 보면 첫 번째는 사모님이에요. 그래서 아, 맨날 네. 두 번째. 맨날 두 번째. 아니야. 그 안에서 3등, 4등도 맨날 바뀌어. 작년도 얘기해. 요즘은 강력기 2위권을 부상하고 있어. 정말요? 와우! 들고 나가죠. 알겠습니다. 네, 나가죠. 자, 오늘의 경제뉴스 탑5 여러분께 전해드려야겠죠.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는지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조금 전 오전 10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주를 이뤘는지 전해드리고요. 자, 오늘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이 거래가 됩니다. 자, 기업들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탄소 배출권도 사고 팔면서 이와 관련된 종목 수혜주찾기에 분주합니다. 어떤 종목들 제시되고 있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리바바가 1조 원짜리의 인천 상륙작전을 펼친다라고 합니다. 단독으로 나온 기사인데요. 알리바바 타운을 조성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좀 진행 여부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관련해서 좀 드릴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러시아의 신용 등급이 트리플 P-로 제시가 됐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관련해서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릴게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과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분의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공무원 연금과 노동개혁의 구체적인 시안까지 제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며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만 우리 미래 시대에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공공부문 개혁으로는 박 대통령은 환경 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지거나 중복된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해서 핵심 역량 위주로 기능을 재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 작년에 2조 5천억 원의 적자를 국민 혈세로 보전했는데 올해는 3조 원, 10년 후에는 10조 원으로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484조 원, 국민 1인당 945만 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공무원들에게 조금씩 양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도 도입 등 사기 진작책을 보완해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는 꼭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라면서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는 어렵다고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3월까지는 반드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또 말하게 됐습니다. 자, 금융개혁에 대해서는요, 담보나 보증 위주의 낡은 보신주의 관행부터 타파해야 한다고 말하고 현장의 기술력이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창의적인 금융인이 우대받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 규제를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혁파해야 한다며 외국만큼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해서 역직구가 활성화되면 수출 못지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네 번째 개혁 과제인 교육 개혁에 대해서는 학벌과 능력과 스펙 위주의 풍토를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길을 살려주는 자유학계제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며 공공기관부터 솔선하여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소득 연계형 반값 등록금은 약속한 대로 올해 완성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대학 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네 개 부분이죠. 공공과 노동, 금융, 교육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두 분의 앵커와는 금융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금융 규제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혁파해야 한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두 분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금융 쪽에 이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모아지는 것. 이거 이제 다 알잖아요. 네. 우리 이제 시험에는 나오는 거야. 네. 올해 정책 어떤 테마 최고의 테마는 뭐라 그랬어요? 인터넷 전문은행. 인터넷 전문은행은 결국 핀테크의 최종 목표거든요. 네. 그것부터 나오는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 나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혁파 이런 게 나오는데요. 제가 볼 때 가장 큰 뜨거운 감자는 제가 봤을 때는 금산분리. 금산분리 정신이 유지되느냐 훼손되느냐 이건데요. 그 관련해서 하나만 잠깐 제 화면부터 좀 잡아주시면서 얘기 나온 김에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IT 발 핀테크 혁명에 혼물을 켰다는 얘기가 딱 나옵니다. 이게 매일경제발 기사인데요. 네. 다음 카카오랑 네이버가 과도한 규제 때문에 인터넷을 못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인터넷 핀테크 관련해서 뭐 되는 것도 있고 약간 쉬는 것도 있는데 이게 왜냐면요. 여기서 딱 좀 자세히 매일경제 오늘 거의 단독같이 나온 건데요. 여기 내용을 들어보시면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나 그 규제가 많다는 거예요. 규제가 많기 때문에 여기 나오고 네이버 관계자는 법률 시비 정비가 덜 돼 사업 검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뭘 하는데 인터넷 은행 하는데 네이버가 그래 그냥 하청업자로 그냥 돈 받고 이거 하려는 거는 격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플랫폼인데. 그러니까 메인으로 가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네. 해야 되는 건데 이러니까 딱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서로 이제 줄다리기 아니냐 서로. 그러니까 이때 보니까 벌써 약간 다른 얘기지만 보호업계에서는요 인터넷 은행 하면 안 된다는 얘기 또 나오거든요 지금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일이 없지. 그 첫 번째는 그 금산분리 이런 거가 훼손이 안 되면서 기존 은행의 자유사용대로 슬쩍 나간다는 건데 그렇게 뭐 발전이 뭐가 되겠어 그거요. 그러니까 지금 대법에서 서로 엄청 눈치 싸움인데 뭐 대통령의 의지는 뭐 뭔가 좀 새로운 걸 해보겠다는 건데요. 그 이제 금산분리라는 게 우리나라의 기본 원칙이고 금산분리가 최종적으로 안 된 나라 대표적인 것이 일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 같이 됐을 때 또 반론이 많기 때문에 좀 여전히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금산분리가 어느 정도 훼손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뭐 뚜껑 열려봐야 되겠죠? 네, 다음 얘기해 보죠. 네, 그럼 계속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이 거래가 됩니다. 관련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이 문을 엽니다. 산업계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향후 3년간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 12조 7천억 원 정도 늘어난다며 이 환경부를 상대로 이의신청과 더불어서 집단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요.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의 주식처럼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할당받은 배출권 범위를 초과하는 분량의 배출권을 구매하지 못한 기업은 상당 금액을 과징금으로 물어야 됩니다. 이 제도 시행 대상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470여 개 대기업과 서울대, 서울 강남 성모병원, 롯데백화점, 코엑스 등 50여 개의 병원, 백화점 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산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미국과 중국도 도입하자는 제도를 우리나라가 서둘러 도입해 제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산업 현장 현실을 도외시한 채 턱없이 낮은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정해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크게 늘렸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업계에서는 투자를 가로막는 세금 폭탄이다라고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전 10시부터 부산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상한가, 하한가 하루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정했고요. 매일 거래에 따라서 배출권 가격이 변동이 됩니다. 정부는 거래소에서 온실가스에 톤당 시장 가격이 매겨지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탄소 탄소 배출 저감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소 배출권 거래는 당분간 미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배출권을 팔 만큼 할당량이 여유 있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정부가 할당량 준수 여부를 내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기업으로부터 보고받는 것도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 기업들은 정부에 대한 보고를 앞두고 집중 거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네요. 자, 문제는 정부가 정한 할당량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들이 본격 배출권 구입에 나설 경우 배출권 가격이 천정부지로 뛸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이 안정적으로 작동되도록 정부가 배출권 물량을 추가 공급하는 등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팔기 때문에 관련해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기대감을 반영한 탓인지 관련 종목들은 최근 대체로 양호한 흐름을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서 좀 말씀드렸다시피 배출권 거래자는 정부가 부여한 온실가스 허용량이 남은 기업은 시장에서 배출량을 판매하고 허용량이 많은 많이 배출한 기업은 시장에서 이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서 비용 부담을 줄이고요. 잉여 배출권 판매를 통해서 수익 달성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과 장치를 납품하는 기업의 수혜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요, 가전과 자동차용 냉매가스 제조업체인 후성은 온실가스 저감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을 반영해서 작년 10월 저점 대비 50% 이상 상승하는 등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휴캠스 역시 이와 관련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산화질소 저감을 통해 매년 150만 톤가량의 탄소 배출권 판매 권한을 UN, 이 국제연합기구로부터 획득을 했습니다. 이용주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국내 기업 중에 탄소 배출권을 대규모로 보유한 기업은 휴캠스가 거의 유일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반도체 공정 유해 폐가스 처리 시스템을 개발한 에코프로와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배출되기 전에 포집 분리한 뒤 압축 수송해서 저장 활용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KC코트렐이 이와 관련해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박선현 하나대투증권연구원은 2015년 배출권 거래제 시행 등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새로운 기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요. 알리바바가 1조 원짜리의 알리바바 타운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부터 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보통신기술 업계의 공룡 알리바바 그룹이 인천에 약 30만 평 규모의 알리바바 타운을 조성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투자 금액만 1조 원이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이 ICT 업계는 온라인 쇼핑을 비롯해서 20여 개 사업을 벌이는 ICT 공룡 알리바바가 인천에 상륙할 경우 국내 업계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인천시와 50%씩 투자해 1조 원 규모의 알리바바 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알리바바 타운에는 대형 쇼핑몰을 비롯해서 호텔, 물류센터, 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유정복 인천시장이 협상을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으며 후보지로는 영종도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리바바는 중국 온라인 쇼핑 시장의 약 90%를 지배하는 중국 최대 ICT 기업입니다. 현재 34개국 8억 5천만 명의 회원이 가입한 글로벌 전자결제 업체 알리페이도 알리바바 그룹 관계사입니다. 인천시는 2003년 송도, 청라, 영종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중국 등 해외 기업 유치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유 시장은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 마케팅을 통해서 미러클 인천 경제 실현을 인천시 10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며 ICT 업계 관계자는 알리바바 타운은 중국이 관광객 유치와 국내 기업들의 중국 진출 교두보 마련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중국의 ICT 공룡에게 한국 시장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관련해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오늘부터 시행된다라는 점, 알리바바가 인천에 1조 원 규모의 알리바바 타운을 조성 추진 중이다라는 소식입니다.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이야기 들어볼까요? 예, 대표. 일단 뭐 그 중국 알리바바가 이제 국내 기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타진을 제휴 타진을 계속해서 시도를 해왔는데 네. 어쨌든 결과는 텐센트보다는 좋지 못합니다. 텐센트는 이제 한국에 있는 기업들에게 아주 집중을 했고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 이제 미국 기업들, 뭐 월트 디즈니라든가 아니면 네. 이제 그 영화사들이라든가 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영화사들이라든가 이제 미국 기업들의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그 교류를 네.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텐센트는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A급이 아니죠. 그러니까 HBO하고 또 이렇게 그 전략을 짠다라든가. 네. 그러니까 텐센트는 자신들의 포지션이 A급이 안 된다라면 바로 그 밑에 단계인 기업들하고 빠르게 지금 제휴 관계를 맺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마켓쉐어 1등인 기업이 텐센트를 거부하면 텐센트가 굳이 그 기업에다가 구애를 그렇게 매달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텐센트는 자기네가 확보할 수 있는 컨텐츠를 지금 빨리빨리 확보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 지금 물건 파는 데는 알리바바가 상당히 잘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컨텐츠 쪽 분야에서는 네. 어쨌든 간에 뭐 메신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때는 그 텐센트가 상당히 좀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리바바의 조바심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알리바바는 좀 전략을 바꿔서 일단 한국의 거점을 마련 한 뒤에 이런 것들을 아주 포괄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협력을 추진한다라는 그런 전략을 세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지금 상륙작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또 인천에 대표적으로 국내 뭐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차이나타운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좀 현실적인 그런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 네. 오히려 이제 국내 기업들이 잡아먹힐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중국의 거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제주도에서도 지금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주도 가서 했더니 뭐 국내인들은 남는 거 하나도 없고 중국인들만 배불리고 이게 뭐냐 제주도에 대해서 그 말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 관광지에 대해서도 네. 그러니까 그랬듯이 인천 같은 경우도 영종도에서 뭐 카지노 이렇게 다 했더니 뭐 카지노 짓고 국내 거기서 이제 쇼핑하고 뭐 이러면서 국내 기업도 좋아질 줄 알았더니 네. 뭐 중국인들만 좋아지더라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알리바바만 배불렸다. 그래서 네. 이런 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잘 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네. 그 제 화면 좀 한번 잡아주세요. 네.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제 마임이 이런 사람이 한국 오면 누구 네. 만난다? 대통령 만난다 그랬잖아요. 좀 딱 네. 보이세요. 이거 단독으로 딱 보는 거잖아요. 이 화면 잡아보세요. 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마임 회장이 보면 이게 또 얼굴이 작아요. 중사람답지 않게요. 네. 좀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고 나서 좀 기분이 나빴어요. 네. 마임 회장이 좀 꼿꼿한 얼굴 봐봐. 각도 좀 봐. 네. 최소한 50도 절을 해야 되잖아. 네. 이거 아주 기분 나쁜 사진이야, 지금. 근데 네. 이 사진이 딱 모든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알리바바 1조 원짜리, 1조 원도 제목은 창피한 얘기죠. 10조 원 투자해도 되는 사람인데 네. 1조 원인데요. 이 제목 자체가 인천 상륙작전인데 저는 딱 이 사진이 모든 걸 다 설명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네. 이제 저를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알리바바가 대통령을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하고 이제 뭐 단독으로 뭐 기사가 나왔는데 문제는 알리바바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알리바바가 대통령한테 뭘 얘기했겠어요? 뻔한 거거든요. 결제가 좀 편하게 달라요. 아, 이거 좀 문제가 있네. 금융이나 이런 것들 쉽게 뭐 이런 거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걸 떠나서 해서라도 우리나라의 그 인터넷 전문행 핀테크 있죠. 네. 엄청 또 빨라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뭐 기분 나쁘게. 아니, 알리바바 상장일이 언제죠? 작년 10월이나 그랬죠. 그죠. 그래. 지금 보게 되면 알리바바. 근데 그때 10월 달에 대통령 만날 때는 이렇게 고개를 숙였네. 마인 회장이 먼저. 지금은 또 이제 고개를 빳빳하게 들었네. 그러니까. 사진 보니까 예전에 작년에 왔을 때는 아유 안녕하십니까 이랬던 분이 이제는 돈 좀 벌었다 이거야. 아 이거 별로 안 좋은데. 제가 특정 네. 기업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요. 네. 그 당시에 상장 시점에 우리나라에 말만 하면 다 아는 사람이 만나러 갔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못 만났어. 네. 전화만 해갖고 이 양반이 뭐 만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나라에서 엄청 높은 사람이야. 가면 나 정도는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전화로만 만났어. 네. 이 양반은 뉴욕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화만 했고 다음에 한번 보자 했는데 그만큼 네. 마이라는 사람이 정말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윤아 앵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돌직구 시간인데요. 뭐 다양한 종목들 이슈에 관한 얘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좀 얘기 좀 해볼게요. 그 호텔신라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요새. 네. 호텔신라였는데요. 화장품 주식이 다시 달리고 있어요. 한 콜마나 이런 것들이요. 어떻게 봐요? 뭐 일단은 그 전에 이게 또 100%인지 봐야 되는데. 뭐야? 아, 그 뭐 ACT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그 100% 아니야. 한방 화장품 뭐 100% 아니라니까. 아니, 100% 아니에요, 그런 거. 어. 아, 안 좋은 회사니까. 어? 100% 아니야, 100%? 멀쩡한 회사야. 멀쩡한 회사는 맞네요. 네. 일단은 그 화장품 주에 다시 불을 지핀 건 이제 ACT입니다. ACT가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조정이 상당히 이제 크게 들어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ACT에 대한 이제 재평가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한참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ACT가 바닥에서 지금 50% 가까이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뭐 화장품주야 그러니까 충분히 좀 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대표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은 뭐 화면이 나오다 많은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다른 종목들을 좀 볼 텐데 오늘 이제 다시 달리지 않습니까? 콜마 같은 경우 워낙 낙폭과대라. 그러니까 지금 ACT 같은 게 움직이고 나니까 그다음에 이런 쪽으로 다시 이제 온기가 돌아온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모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조정이 좀 올라가죠, 요새.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아모레도 그렇게 조정이 아니고 박스권이에요, 계속. 박스권 하단부에서 지금 보게 되면 돌아 올라오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라 그렇게 특별한 건 없다. 그 다만 지금 여전히 시장에 대한 축은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반등하기 전까지. 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도 이제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게 유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얘기예요. 네. 제 얘기가 아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현재 유가 수준을 감안하면은 우리나라 경상 수지에 300억 달러 흑자가 추가적인 예상이 된다.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근데 레주머니 들어온 건 없어 왜? 2014년도에 2014년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지. 뭐? 내가 그러니까 돈 여자분들 이제 우리 엄마가 이제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난 100만 원 벌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250만 원짜리 민크 코트를 150만 원에 샀어. 돈 벌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100만 원. 공부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들어온 건 없는 거죠, 막상. 플러스는 없지만, 들락갔다. 근데 그걸 플러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경상수지 규모가, 300억 불이라고 치자고요. 근데 이 규모가 얼마냐면은 작년에 우리가 898억 달러, 900억 불 정도 경상수지 흑자가 났거든요. 근데 300억이 여기 더 더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달러, 그러니까 우리 원화가 약세로 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보게 되면 환율, 뭐, 유가 이런 데 그 무관한 그런 기업들. 특히 최근에는 어쨌든 간에 지금 보시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실적으로는 컴투스가 제일 좋거든요. 게임주에서도. 그죠? 근데 예. 달리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달리는 거는 뭐냐면은 맞죠? 별로 실적이 그렇게 확인되지 않은 기업들이 달립니다. 주가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실적은 당연히 얘가 제일 좋죠. 아모레가. 근데 달린 거는 뭐가 달려요? ACT가 달린다는 얘기예요. 달리는 거는. 그러니까 오늘은 뭐 콜마도 올라왔지만 달리는 거는 ACT 같은 게 먼저 달려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실적보다는 기대가 모멘텀에 대해서 이제 먼저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좀 달렸다. 그래서 질적인 흐름은 조금은 안 좋지만 어쨌든 간에 시장의 방향은 거기에 있다라는 거겠고 오늘 뭐 헬스케어 기업들, 뭐 차바이오 뭐 이런 애들 뭐 이런 애들이 올라 차바이오텍 뭐 이런 쪽이 올라오는 것도 여기에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제약주들 같은 경우도 다시 올라오는 이유가 일단은 뭐 실적과 관련 없는 그런 쪽들이 좀 올라온다. 실적보다는 그 환율과 유가에 좀 무관한 그런 기업들이 좀 올라온다라는 측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저는 그 아까 그 차트 그거에서 호텔실라 좀 봐주세요. 저는 그 저기 뭐 그 ACT 맞는데 그 결국적 호텔신라가 바람을 언제 잡았다 보고 있어요. 왜냐면 호텔신라. 네, 호텔신라가 그 작년 7월부터 15, 6만 원에서 이제 저는 그때 한 13만 원대부터 이제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가적인 모멘텀이 찾기에는 이제 호텔을 더 지어야 되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잠깐 한 거는 이제 그 비즈니스 호텔 잠깐 얘기했고 하여튼 제가 약간 무게 중심을 빼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렇게 5개월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주가는 30% 정도 조정 받았잖아요. 네. 근데 30%에 50% 아니 30%. 아, 30% 정도 내죠. 고점 15만 원 됩니까? 근데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 이거야. 그리고 조정 보였잖아요. 흔히 얘기해서 이거는 가격 및 기간 조정이잖아요. 네. 이거 조금 더 길게 봐주세요. 주봉 정도로 해가지고. 네. 전형적인 이런 걸 가격 및 기간 조정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잖아요. 뭐 월봉으로 한번 딱 보면, 그냥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추세가 망가진 거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추세라든가 이런 거에 훼손은 없었고, 단지 이렇게 올라오다가, 각도가 이제 너무나 가팔라지니까 여기에 따르는 이제 단기 조정에 대한 쪽이 좀 들어온 거고 추세가 전혀 아직까지는 훼손됐다거나 그런 흐름은 없는 거죠. 주봉으로 놓고 보더라도 주봉으로 놓고 보더라도 여전히 그러니까 이 밑에서의 추세는 뭐 당연히 그렇다고 치지만 여기서 지금 이 추세가 훼손되거나 아니거든요. 이 추세가 그대로 살려 있다.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간 오버슈팅 이 각도가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차익 실현 정도가 나왔고 여전히 추세대 위에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아, 그 오른쪽 꺾이는 거 왜 그래? 제 좋게. 다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 사람이 아주 네. 이상한 사람이네. 아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은 이거죠. 그동안 이제 난 서너 달 쉬었잖아요. 네. 제가 15만 원에서 약간 무게 중심을 뺀 거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뭐 있겠느냐. 호텔을 더 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그런 상태에서 좀 쉬었는데요. 그동안에 있었던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창의공항 얘기를 많이 했는데 창의공항 전체적인 매출이 좀 재미없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네. 들어가는 건 올해 뭐 들어가니까요. 그 매출이 튀어는 것을 아직 보여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창의공항이 이제 본격적으로 면세점 들어간 게 아니니까요. 이제 올해부터 어디 들어갈 겁니다. 또는 이제 막판에 나왔던 것이 이제 추가적인 시내 면세점 얘기하고 있고요. 또 거기다가 나왔던 것이, 롯데월드몰, 새로 생기는 롯데월드에 거기 이제 엄청 크게 생겼거든요. 그렇게 되면, 야, 뭔가 매출이 줄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보면은요, 중국 관광객은 12월 달에 월간들이 몇 프로 늘어났다? 60% 늘어났어요.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예상보다 더 많이, 640만 원이 작년에 들어왔거든요, 중국 사람이. 목표는 얼마였어요? 아, 520만 원이었거든요, 520만. 올해 지금 목표 대충 예상이 업계에서 750 정도 얘기하는데요. 800도 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문제는 내년인데, 내년은, 올해는 중국 사람들의 한국 방문, 한국 사람들의 중국 방문회고요. 내년에는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 방문회네요. 내년에 얘기하지 1,000만 가겠다는 거거든요. 내년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계속 살아있는 재료인데 주가는 조정받았기 때문에 델타임이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는 아무래도 마찬가지 다 쉬었다는 거 그동안 종목이 조정받았다는 거. 그리고 그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 내부의 소비 확대. 그러니까 요커뿐만 아니라 중국 내부적인 사람들의 소비 확대. 이런 건 막 시작하기 나름이 시작하는 정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화장품 주식이 한 4, 5개월 동안 쉬었는데요. 4, 5개월 쉬었는데 그 중국의 소비 모멘텀이 죽은 게 아니다. 다시 살아나고 있고 저는 ACT도 그 말이 됐지만 그보다는 큰 형인 아무래퍼시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쪽 여전히 한국 콜마가 됐건 또 뭐죠? 제가 좋아하는 거? 코스맥스. 네, 이런 것들. 제가 뭐 요새 본 적은 없지만 그런 것들이 다시 달릴 찬스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감히 얘기하면 아무래퍼시픽 작년의 상승 흐름 정도 기울게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정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네, 리포트 시간인데 말이 나온 김에 호텔신라 리포트 쏟아지고 있는데요. 호텔신라 네. 리포트 하나 보고할까요? 이 대표? 뭐 지금 보게 된 호텔신라 보고서인데 오늘 이제 그 신한금융에서 나온 보고서죠. 신한금융? 목표주가 15만 5천 원 유지하겠다라는 보고서인데 이게 좀 약하다. 근거가 뭐냐면 약해. 근데 근거가 뭐냐면 보자는 얘기예요. 근거가 2016년 2분기까지 2016년 2분기에 성장성이 돋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의공항 마카오에 쭉 해서 매출이 80% 늘 거다. 매출이 80%. 면세점 매출이 80% 늘 거고 영업이익은 120%가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시가총액이 4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가능해 보인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따블라 이거. 거기 마카오에 들어가니 마카오는 아닌 거다. 네네. 마카오는 쓸 필요가 없어. 네. 이거는 이제 그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4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가능해 보인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 싸다라는 거죠. 싸다라는 얘기를 하고 얘기해.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올해 이제 이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이 주가에 좀 반영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지금 신한금융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기는 어떻게 봐? 그래서 시장이 갈 데가 없어요. 상반기까지는 일단 이쪽이 다시 올라가도 할 말이 없다는 얘기죠. 네. 왜냐하면 유가가 이렇게 반등을 세게 해주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유가가 반등을 해주지 만약에 유가가 전지현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어떤 그런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고성장주들에 대한 쪽의 배팅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지금 어제도 얘기했죠. 찰스 에반스 총재가 얘기했듯이 임금이 속도가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2016년도까지 금리 인상을 인내해야 될 필요가 있다. 페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건 뭐냐면 그러면은 경기 회복에 대한 속도가 늦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에는 고성장주 주식에 대한 논리들 이런 것들을 좀 뒷받침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레포트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거 한번 찾아주세요. 현대위아. 현대위아. 아, 미래에서 네. 나온 현대위아인데요. 네. 지금 보면 말랑말랑한 걸 위주로 했는데요. 좀 큰 네. 줄막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 요즘 보면 그 현대차가 이제 조금 좀 달리다가 오늘도 좀 쉬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좀 회복하다가 쉬고 있는데요. 저는 하여튼 그 반대하시는 분 많지만은요. 올해 삼성전자, 삼성그룹이랑 현대차그룹이 좀 레벨업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가장 큰 건 이제 그, 아무리 이런 거 해봤자, 앞서 얘기했던 뭐, HT나 이런 것들, 콜마만큼 탄력적인 거는 부족하겠죠. 그건 다 아는 얘기야. 그리고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 팟캐스트, 그, 팟빵에도 몇 의견 쓰신 분도 계시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실적이 엄청 좋아진다? 그렇게 별로 생각 안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계속 말씀해 주주 친화 정책의 큰 흐름이다.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럼 좋다 이거죠. 현대차에서 주주 친화 정책, 그에 대한 것은 뭐부터 시작됐느냐 하면요. 삼성, 현대차가 이제 9월 달에, 9월 달, 10월 달에 핫이슈, 신뢰감 떨어진 것은 10조 투자였잖아요. 네. 10조 투자. 10조 투자하고, 거기다가 또 돈을, 그, 건물 지나면 또 수십조가 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 많은 돈을 누가 내느냐? 현대차. 기아차. 현대 모비스가 일단 낸다는 거. 네. 그 이제 돈을 부지 매매 그 세 군데가 내기로 했으니까. 네. 거기서 일단 큰 틀에서 하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현대차 그리고 악재가 또 나는 것이 뻥연비가 그 결국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정몽구 회장이 작년 11월인가? 이제 본격적으로 2020년까지 연비 뭐 20% 30% 개선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죠? 네, 네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나온 얘기는 현대차 그룹이 이제는 자동차 산업에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얘기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먼저 나왔던 것이 이제 아직 확정이 안 된 거는 작년부터 이끌어다 얘기하는 것은 중계 3공장, 4공장, 5공장 얘기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어요. 올해 언젠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아직 결정된 건 없어요. 중국 공장이요? 결정됐습니다. 4공장, 5공장 확정됐어? 언제? 확정됐어요, 연말에. 아, 그랬어? 연말에 확정이 돼서. 나 없을 때? 예, 네, 없을 때 확정이 돼서. 좋은 얘기네. 4공장, 5공장, 그 전부 다 확정해서 동시에 들어가는 걸로. 오케이, 됐어요. 그것도 좋은 얘기야. 네. 그리고 멕시코 공장. 네. 멕시코 공장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전 세계 메이커들이 멕시코로 가고 있어요. 그것은 한 우리나라가 아니라 나프타 워낙에 있었던 그 나프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 때문에 캐나다, 뭐 미국, 멕시코 이런 쪽이고요. 중남미 쪽의 수요 확대 이런 쪽에 대비하는 거가 되겠고요. 거기도 그 우리나라 또 서산에 또 10만 대 엔진 공장 들어가기로 했잖아요. 10만 대 자동차 엔진 공장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현대차의 투자에 어떤 그 수많은 투자에 핵심이 되는 현대차 투자에 도움이 되는 과실을 얻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두 회사가 있다고 늘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아주 흥미로워요. 그래서 이제 레포트가 보면 미래셋은 그런 거예요. 구체화되는 성장 스토리다 얘기 나오는 것이겠고요. 여기 보시면요. 4분기에 실적은 매출액이 14%, 영업이익이 4% 등등 나오는데 2015년에는 전반적 수치가 더 좋아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주가도 지금 이 주식이 18만원, 19만원 수준인데요. 27만원까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있어요. 예, 유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보면 이게 또 이거 약간 다른 얘기 드리면 오늘 보면 주초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얘기 나오는데 현대차가 좋아 보이더라도 현대차를 추천하기 직접 쉽지 않아. 그러니까 NH인가가 오늘 주간 추천하는데요. 두 주식을 같이 했어. 현대위아랑 현대글로비스. 그거 쉽지 않거든. 그렇게 그쵸. 추천하기가. 네. 근데 두 주식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현대차가 삼성 나올 때 보면 전 개인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우선주를 봐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뭐 구주도 보청주 마찬가지지만 네. 현대차 얘기 앞으로 투자 얘기 나올 때마다 저는 현대차 현대차보다는 현대는 현대위아랑 글로비스를 보고 있는데 그렇게 비슷한 생각하는 애가 있더라. 네. 그래서 거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예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미래세 기준이지만요. 27만 원 뭐 되겠고 조금 더 내려보면요. 업종 탑픽 중 하나를 유지한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현재 PR은 10.4배 수준인데요. 참고로 현대위의 상장이요 PR은 10.2배지만 최고 15배까지 간 적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주 싼 건 아니지만 아니다.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5배까지. 그러니까 뭐 그것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은요. 신뢰도나 장기 실적 성장이 높은 뭐, 밸류에서는 15배 뭐 있나?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15배 받아야 된다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모르죠.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최근에 그런 논리가 나오던데 어쨌든 간에 15배 타겟을 하는 기업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좀 특징적이네요. 네, 그래서 네. 여하튼 그런 것들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 보면 한일 위아라든가 하여튼 부품주들 네. 그렇게 몇 개 좀 살아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자동차 부품주는 워낙 전전임이 좋아하지만 약간 분위기가 좀 약간 사그라들건 사그라들었지만 그런 거랑 상관없이 주주치나 정책, 주식 친화 정책, 그리고 자동차 본업의 투자 확대, 여기는 현대 위아랑 글로비스가 아니냐. 그래서 그런 관점까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부는 여기까지 해서 리포트까지 바꿔야겠고요. 2부는요, 2부는 오늘 또 우리 초대 손님도 계속 나오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거기다가 오늘 윤종민님 나오는 날인가? 네. 네. 윤종민님 모시고 또 잘 나가는 전문가니까요. 요즘에. 윤종민님의 얘기 한번 같이 듣겠고요. 그리고 앞서 못했던 특징주들에 대한 코멘트 같이 하면서 2부 시간도 여러분들 흥미롭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맡겨를 해본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 시간 대비 2부 시간이 조금 나아진 건가? 코스닥은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고요. 날씨가 분명히 풀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좀 네. 맞는 것 같아. 네. 근데 그 와중에서 제일 강한 쪽은 앞선 이제 업종으로 보면 저거 얘기했잖아. 게임. 화장품. 그러니까 화장품 얘기인데요. 게임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룹으로 보면 종목으로 보면 앞서 얘기했지만 LG 플러스 잠깐 얘기했지만은요. 네. 역시 LG 그룹이야. LG 그룹. 좀 봐주세요. LG그룹 전반적으로 LG전자 1%, LG디스플레이 1.85%, LG이노텍이 가장 최근에 가장 핫하죠. 그러니까 멘츠와 콜라보 발표 이후에 가장 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아주 센 모습인데요. 물론 이제 그 일간 등락폭은 되게 심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200일선 이동 평균선 근처까지 지금 상승을 해 있는 모습인데, 분명히 최근에 이제 외국인도 이제 매수에 대한 쪽을 가담하고 있다라는 거. LG노텍의 주가 하락에는 외국인 매도가 있었거든요. 네. 최근에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이렇게 반전되는 모습이 주가에 대한 상승세를 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분이 이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 우리 지난번에 그 6일부터 9일까지, 6일부터 9일까지,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얘기했잖아요. 네. 그때도 콜라보레이션이었단 말이죠. 그때만, 그때는 또 뭐였어요? 네 명의 주요 연사 중에 두 명이 벤츠랑 포드였잖아요. 그래서, 왔는데요. 이번에 또, 오늘 밤부터 뭐가 열려요? 오늘 밤부터. 오늘 밤부터 뭐가 열립니까? 디트로이트에서. 라스베가스. 디트로이트에서 자동차 모터쇼. 그거 제가 하나 잡아놓은 그 기사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기사 한번, 오늘 매일 경제 나온 기사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네. 디트로이트 모터쇼가 10일부터, 모터쇼는 그렇게 길어. 거의 열흘이나 해요. 25일까지 하는데요. 요번에도 또 이슈는 그거예요. 콜라보래요. 콜라보고, 요번에 또 삼성도 마찬가지. 이거 화면 좀 보여주면, 뉴스 한번 보여주세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L전자도 마찬가지. 이제 서로 다, 여기 뭐라 써있어? IoT 협력. IoT. 그 IoT가 사물 인터넷을 표현하고 뭐가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 LG, 소니 다 마찬가지야. 애플, 구글 다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그 통합하는 그런 개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딴 거 몰라도 다 그건 경남. 사물 인터넷은 가정당 평균 몇 개까지 엮인다? 500개. 그냥 답이 나와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자동차도 마찬가지 다 엮여 그런 시대가 되는 건데요. 그런 관점에서 LG그룹의 이번에 어떤 그 부분의 역할에도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지난 주말에 지난 CES 얘기하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얘기가 또 계속 나올 텐데요. 일단 전기차 분야에 지금 가장 앞서 있는 놈은 누가 뭐라 테슬라잖아요. 네. 테슬라고요. 또 하나 이제 대형 회사 중에서는 이제 큰 회사 중에 BMW가 들어가 있는데요. 한 2년 전인가요? 처음에 이제 그 GM에서 볼트인데, 어떻게 해서는 뭐냐면 VOLT야. 네. VOLT에다가 박살 났어요. 75km 갔잖아. 75km. 그 볼트가 났었잖아요. 박살 났었잖아요. 그때도 보면 이제 배터리가 LG화학이었는데요. 네. 이러면 이제 GM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러다 보니까 자꾸 보니까 장기 자동차면 테슬라는 이미지가 굳어지네요. 네. 그리고 염력이 차이 나는데 시가총액 절반밖에 차이 안 나잖아. 지금 그러니까. GM에서 이제 아니다. 그러면서 300km 이상 가는 거. 300km 이상 가면서 가격은 3천만 원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이게 2015년 볼트 모델인데요. 지금 이거는 꽝된 거고. 그렇죠. 이게 꽝된 건데 26,000불. 전 세계적으로 7만 5천 대밖에 안 팔렸을 거야, 아마. 네, 네.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2만 5천 불, 3만 불 해 갖고요. 300km 가는 거를 이제 2017년에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는데 이런 것들 보면 또 누구랑 거기 배터리 한다? 그것도 LG화학이야. 네. 그래서 LG, 저는 하여튼 LG그룹이 물론 이게 그 숫자로 보여주는 거다? 아니다. 보여주지는 않죠, 아직이요. 그렇지만 지금 올해 연초 들어서 가장 강한 거는 뭐 IoT 이런 것도 있죠. 사물터넷. 모바일 게임 하나 있죠. 예, 네, 그리고 뭐 화장품은 저 잠깐 뭐 원래 상대적으로 작은 개념인데, 그룹 보면 LG그룹이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거는 역시 뭐다? 콜라보다. 콜라보다. 그래서 그런 뉴스가 계속 보세요. 이게 보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 밤부터 시작해서 열흘 12일 동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뭔가를 앞으로 콜라보레이션 사문에서는 계속 많을 가능성이 크겠고요. 또 하나 LG그룹이건 상관없이 보면 오늘 이제 대통령께서 연두 기자회견 했잖아요. 했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보면 각종 모임에 가십니다. 작년에 보면 뭐 보면 이제 그 지난주에 했던 거가 예술인과의 모임이 있었을 거예요. 네. 예술인들. 그래갖고 이제 뭐 일부에서는 그것 때문에 뭐 YG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 얘기 될 거면요. 뭐 벤처인들도 모일 거고요. 그리고 뭐 그 신년 경제인들 뭐 인사 이런 거 가잖아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무역인들도 만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이슈가 계속 살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참여해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눈을 뜨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보시면 벌써 또 손님 오셨네요. 네. 네, 이분 모시고 얘기하면서 우리 못다한 얘기 계속하겠습니다.